2020년 12월 18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통역을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문제는 제가 현장에서 메시지 통역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못했어요. 못하는 게 티가 팍팍 날 정도였죠. 그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는데 저 아니면 그 현장에 갈 사람도 마땅히 없어서 제가 가야 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통역을 잘 하자고 기도하자니 터무니없는 기적을 바라는 것 같고 근본적인 상황을 분석해 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그 현장에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은 현장의 언어로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통역이 아니라 그냥 그 나라 말로 이야기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유창하지는 않겠지만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몇 구절을 달달 외우거나 보고 읽으면 되니까요. 두 번째, 그 현장에 모인 사람들의 구성이었죠. 목사님은 외국어를 못하시고 다민족은 한국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갔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현장에서 통역 틀렸네 하고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제가 표정이 변하지 않고 이야기가 어떻게든 이어진다면 분위기가 어색해지기는 않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제가 전해야 할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패턴이 다 있거든요. 예시도 한 번 하신 말씀을 여러 예배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모든 말씀의 결론이 복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최대한 단순화해서 다섯 문장 이내로 정리해봤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번역할 수 없는 어려운 말이 나오면 적당하게 이 다섯 문장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거나 성경 말씀을 읽어서 이야기하거나 그런 식으로 떼었어요. 전혀 다른 말로 통역을 해서 사기를 친다는 죄책감은 없었어요. 전혀 다른 말이 아니었거든요. 입이 굳어서 분위기 쌓여지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제가 외국어를 되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진짜 통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도 어떤 임무가 주어지면, 어떤 사명이 주어지면 그 임무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부터 먼저 생각하고는 하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복음은 능력과 조건, 자격으로 얻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목표를 주셨을 때 마음이 콩닥거린다면 뭔가 시선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그 현장에 오늘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의외로 현장을 살리는 건 우리가 가진 능력과는 별개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오늘은 제가 매우 좋아하는 곡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예전 WRC 때 나왔던 곡이에요. 스스로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 우리가 강해질 필요는 없거든요. 충분히 낮아져도 괜찮아요. Remember this. 함께 듣겠습니다. There's doubt and fear inside you. Perhaps questions suddenly arise. Unknown answers going to keep you awake. They say you must be strong. Lay your love on me, 'cause I'm the answer you want. Just live in me. be alone. Perhaps it looks like your darkest day. Life is hard to find the way. Oh, can't tell if you're alive or not. 최고의 서밋타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